방귀쟁이 며느리 글 그림 신세경. 옛날 한마을에 이쁜 처자가 있는디 참 고와. 아주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였지. 근디 이것은 비밀이여 비밀. 내가 살마다 한 번씩 방귀를 시원하게 뛰어야지.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단게. 근디 이웃마을 부잣집 외아들이랑 혼담이 오가더니 이 처자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네. 아이고, 시집을 가고 본게 신랑이나 어른들 앞에서 방귀를 낄 수가 있나. 참을란게 아주 한장하겄네. 한장하겄어. 우리 며느라가가 뭔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, 뭔 병이 들었는가, 그 고운 뽀얀 얼굴이 누런 것이 영 거시기여구나.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자꾸 물으니 며느리는 할 수 없이 말을 해줬지. 아, 그런 것이 아니라. 그려, 그런 것이 아니라. 방귀를 못 끼어서 그래요. 무엇이라? 다른 것 없이 방귀를 못 끼어서 그런다는 거고? 어허. 방귀를 참으면 쓰간디, 멋이 중한디, 끼어라 끼어. 그럼은 방귀를 낄라니께 아버님은 가마솥 저놈을 꽉 붙잡고 어머님은 저기 문고리 꽉 붙들어 잡고 계셔잉. 요것을 붙잡으면 되겠냐? 이것을 잡고 있으면 되겠냐?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할란께 꼭 붙잡고 계셔잉. 그렇게 시켜놓고 몇 발짝 물러나서 방귀를 끼는데 어찌나 세게 끼어대는지 웃꼬리 잡은 시어머니 아이고 정신 못 차려. 아이고 야야 고마 끼어라 고마 끼어라 이러다 나 죽겠다. 이제 시작인디 끼는 김에 조금만 더 낄라요. 올가 악시 좀 말려보시오. 아이고 제발 고마 끼어라 고마 끼어라. 그제야 겨우 방귀를 멈추니 펄럭이던 시어머니 문고리에서 딱 떨어져 버리고 날아갔던 시아버지는 감아서 짊어지고 닷새만인지 엿새만인지 비실비실 들어왔더래.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. 아이고 우리 영감 며느리 덕에 어디까지 날아갔다 왔소? 저기 산나무 천왕동까지 갔다 왔어. 하루빨리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야지. 방귀 한 번 더 꼈다가는 집안에 남아나는 게 없겠어. 각시야 각시야.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짐을 싸는 뒤 그렇다고 그냥 보낼 수 있간디 시아버지 앞장세워 떡 쪼매 해가지고 친정으로 보냈지. 이놈의 방귀 때문에 죄송해요. 며느리 친정으로 가는 길에 잘 익은 배가 주렁주렁 높아도 너무 높아 당최 딸 수가 있어야지. 그때 저너머 비단장수랑 노그릇장수가 비싼 짐을 가득 가지고 지나가다 배나무 아래에 앉아 쉬게 되었는데 오메 저게 무엇이다냐 청실배 아니여. 아이고 만나겄어. 청실배? 어메 한번 맛봤으면 좋겠네. 아 저거 한 입만 베어먹으면 원이 없겄네. 원이 없겄어. 에헤이 누가 저 청실배 맛보게 해주면 여기 비단이랑 노그릇이랑 방 갈라줘도 안 아깝겄네. 비단장수와 노그릇장수 말을 듣고 며느리가 솔깃하거든. 아버님 저 그 비단장수와 노그릇장수한테 가보시오. 저 청실배 따주면 참말로 비단이란 노시랑 반씩 나눠줄란지 물어봐 주시오. 그래서 시아버지가 노그릇장수와 비단장수에게 갔지. 이보시오들 아까 당신들 여기 배나무 보고 뭐라고 했소? 아 여기 배나무가 높아서 따먹을 수가 있간디요. 누가 저놈 하나씩 따주면 우리 비단이랑 노그릇이랑 절반씩 다 갈라준다 했지요. 참말로 그럴라요? 어허, 이 양반이 속고만 살았나. 참말이요 참말. 며느리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앞으로 성큼 다가가 말했지. 내가 그 배를 딸 수 있음께 쩌리 조까 비껴보시오잉. 그러고는 배나무에 엉덩이를 대고 뿡뿡뿡 방귀를 뛰어내니 그 먹음직스럽던 청실배가 두두두두두 쏟아져 내리네. 자, 여기 배를 따드렸음께 얼마든지 잡수시고 짐이나 갈라주시오잉. 그래서 그 귀한 물건들을 반씩 반씩 갈라받았네. 에헤라디야, 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. 어머니, 사방님, 내가 왔소. 아따, 이게 다 뭐다냐. 우리 집 대박났네. 어서 우딱 들어오란께. 그렇게 해서 비단이랑 노그릇이랑 팔아가지고 방귀쟁이 며느리 덕에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더래.